오늘 본론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너무나 용기되어지고 격려되어지는 아름다운 보증의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경험이 있는가를 자문해 보시고 이 경험을 사모하시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은 2권 488페이지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거듭났는가? 진단표입니다. 진단표. 시험 성적표입니다. 들으십시오. 새로워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원칙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머뭇거림이나 기분을 따진다든가 편리를 생각한다든가 한다든가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빛과 은혜와 진리를 받으며 그것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열린 매개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일은 결실이 있다. 그들의 열매는 성결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단표죠? 내가 새로워졌는가? 거듭났는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죄를 도말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각한 잘못된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려법은 기배 1권 381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협력이 없이 인간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지 말 것이다. 또한 그대들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대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지도 말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매 순간 맹렬하게 진심을 다해서 예수와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피하여 그분께 숨으셔야 돼요. 이 일은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또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신데 인간 편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거나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라. 한 말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할 자들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견책하는 자는 견책을 받는 자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므로 저들은 승리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고 몸에서 오른팔을 찍어버린 것처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죄악적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타락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싸워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악의 습관이나 죄악적인 행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전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준비하고 오면서 다시 마음속에 강하게 확신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단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과거의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죄를 지었던 흔적을 다 일소하고 지우고 상처를 다 아물게 해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화시켜서 나아가서 그들의 기억과 하늘 측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기억마저 다 지워버려서 온 우주 앞에 나에게 어떤 우주에도 어떤 기록에도 우리 제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중보사업입니다. 하나 더 첨부하면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지워버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없애버리십니다. 그런 구원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면 왜 조사심판이 필요한가? 하나 첨부하면 그들을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다시 사탄 짓을 할 사람인가? 여러분 수없이 배우셨어요. 예수의 재림은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배우셨죠? 재림 때 있는 품성 그대로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럴진데 다시 하늘을 죄로 돌입힐 사람이라면 하늘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 변화가 의인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죄가 도말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의 말씀인데요. 그런 성소 정결에 앞서서 누가 성소를 정결함 받을 것인가?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소가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성소에서 먼저 죄가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늘의 성소에서 죄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 성소의 정결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성소에서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채 예수께서 지성소를 나오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제 엄숙한 두려운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을 이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시고 신자의 생애에서 영원히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는 구원을 주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 어렵다 하십니다. 얼마나 신자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마치 구원 다 받은 것이냐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의롭다 하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죽고 장사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게 하여서 그분이 형상을 담게 해서 이리하여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까지라도 완전히 해방시킨다. 이것이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몇 년 전에 선고받은 그 집행교회의 선고가 완전히 면제되어지고 죄의 기록이 다 정가가 말소되어지고 정가 말소입니다. 정가 말소. 빨간 줄 싹 없어져 버립니다.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소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숨소리도 못 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왜요? 전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예수의 재림은 구호로 거치면 안 됩니다. 재림으로 참 좋은 말씀이죠. 재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결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소 정결을 입으셔야 합니다. 성소 정결을 되어야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재림교의 진리는 번제단의 진리가 아닙니다. 재림교의 진리는 웨슬리의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재림교의 진리는 루터와 웨슬리를 포함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을 포함한 완전한 조화된 완벽한 복음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 재림교회입니다.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놀랍습니다. 다른 말로 가장 밝은 빛,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진리가 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재림교회만큼 구원받기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확실히 밝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빛이 충만한데 왜 재림교회마저 힘이 너무 없는가? 분명합니다. 빛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빛대로 사십시오. 구원이 넉넉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깊이와 넓이 거듭 반복합니다. 죄를 단순히 용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치료하시고 완전히 정결케 하셔서 행동이나 역량에서까지라도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지워버리시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품성 그대로고 품성만 놔두고 껍데기만 새로 입혀주시고 본성만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형체로 입고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입고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품성 준비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예수화 되어지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히 연합하는 다른 말로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서는 사람만이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자, 이 같은 시간 이제 계속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근본 사업은 성소 정결의 사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소 정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의 죄를 도말할 것인가? 이 사람의 죄가 도말받기에 합당한가?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늘 성소를 보면, 지상 성소를 보면 지성소를 바라보는, 법궤를 바라보는,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는 내 천사들의 관심을 표현하시기를 그들이 인간의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지구한 지극한 큰 관심을 가지고 경외와 놀람으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대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룹 천사가 그럼 뭘 바라보는가? 하나만 언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타락한 죄인도 의롭고 그분도 의로울 수 있는가? 다시요. 하늘 천사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뭔가? 어떻게 타락한 죄인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그분 자신도 의로울 수 있으신가? 이걸 좀 더 심한 말씀 표현해드리면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되어서 공의는 자비를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비는 공의를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절대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비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기 위해서 초청할 때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자비는 누구든지 용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용서를 베풀 때 공의가 아멘 해줘야 합니다. 아멘. 어떤 뜻인가 보십시오. 우리 성준이에게서 자비는 성준아 내게 오라. 나와 변론 좀 하자. 내가 용서해 줄게. 성준이가 왔습니다. 이 자비가 성준에게 용서를 베풀 때 공의는 성준에게 공의를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성준이의 회개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공의가 충족되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성준이가 영적으로 정말 회개를 경험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이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용서가 베풀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그분의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 번도 그분께서는 어렵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안식 믿습니다. 아멘. 부활 믿습니다. 영혼 불멸 틀렸습니다. 재림계 마지막 교회입니다. 신하십니까? 아멘. 물의 천벙 어렵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고 내 마음에 새 원칙이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을 때 자비는 용서가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확대되었는데 심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정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필요한가?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부자신자 1장 잘 읽어보십시오. 왜 6천년간 대쟁투가 필요한지.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옹호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율법은 의롭다. 율법은 불변이다. 하늘 정부는 공의롭다, 의롭다, 자비롭다. 그분에게 죄가 책임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품성이 다 옹호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쟁투의 핵심 가운데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심각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 오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교회마저도요. 잘못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죄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은 한 번도 죄와 타협한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을 연구해 보시면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분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했더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드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사랑을 감추고 오신 것입니다. 성소 정결의 사업을 연구해 보시면 그 인성 속에 감추어진 사랑이 드러나니까,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니까 열두 제자마저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랑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낮은 차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그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랑의 속성은요, 다시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삼키는 불이 되어집니다. 재림 때 그 사랑이 예수께서 그대로 오실 터인데, 원래 가진 영광으로 오실 터인데 그 영광의 빛이 통일하게 없는 사람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다른 말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참고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짐승과 같은 생각, 결정을 한 사람들. 더 쉽게 말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타서 죽습니다. 오직 죄사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사랑만 있는 사람만 쓸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예복. 예복은 사랑의 품성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계명이 지켜져서 그들의 생애 속에 율법과 조화된 품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참 깊이 깊이 설명하면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심오한 주제, 중요한 주제인데 여하튼요. 심판이 왜 필요한가?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피조물에게 다 알려져야 합니다. 성전이 구원받기 합당한가? 성전이를 평생 따라다닌 수호천사가 아멘 해줘야 합니다. 성전이를 계속 뒤따라다닌 마귀가 무릎 꿇고 내가 졌습니다 해줘야 합니다. 온 하늘의 배심원들이 성전이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핏기 떨어줘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실을 주님께서 성전의 생애를 다 펼칩니다. 다 펼쳐요. 펼쳐서 그의 회개와 그의 용서와 그의 중생과 그의 넘어짐과 그의 실패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성령을 따라 승리하여서 품성이 열복과 조화되어서 예복을 입었네? 그 사실 온 우주가 볼 때 하늘의 심판은 단독 심판이 아닙니다. 배심원 심판입니다. 하늘 온 우주 장자총회에서 내 생물이 24장로가 성준이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임명된 천사가 예수님이 성령이 아버지께서 다 아멘입니다. 이 일이 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일이 성경을 펼 수가 없습니다. 이 조사 심판이 뭔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아시죠? 이 심판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일명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속죄의 제물을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너무 심오한 얘기죠. 계시록 11장 2절을 잘 아시죠? 1절, 2절. 하나님의 율법으로 성전과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만 청량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 심판은 사실은 너무 필요한 복음이요. 왜냐하면 대속죄물을 통해서 죄가 옮겨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빨리 심판을 받고 싶어요. 왜요? 그 죄가 도망을 받아야 하니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준비 안 된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경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시는 것처럼 성소 떨은 청량하지 말라. 그죠? 거듭나서 회개하고 중생의 경험을 해서 성소로 제가 옮겨지고 하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사건만 심리합니다. 이를 의미해서 그들의 심판은 미가 7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신원해주는 심판의 속성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든 억울한 누명을 다 벗기시고 그들이 과거에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죄를 지었던 모든 상처를 다 회복하시고 그 모든 죄의 장본인 마귀에게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죄의 흔적과 결과를 다 마귀한테 다 전가시켜서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복수해주는 날입니다. 그걸 신원의 날이라. 억울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명이 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원이란 뜻입니다. 신원. 심판의 결과로 속죄받은 사람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신원. 근데 이 사실을 어제 그제 내가 빠뜨렸는데요. 누가 사장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의 안식일에 단상에 설교하시다가 이 단어를 쏙 뺐잖아요. 왜 뺀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의 설교를 듣는 동네 고향 마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마음속에 복수심이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로마 이 자식들 한번 보자. 이제 너 죽어. 이런 마음이 차이는 그들에게 신은이란 말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요, 기름 끼얹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께서 너희는 나중에 보십시오. 너희는 로마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주고 원수를 마라, 사랑하라. 이래서 그들이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죠? 그죠? 예수께 꽂아라,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셔요. 예수님은 유다와 로마 군병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셔야 돼요. 무엇에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물론 다 포함되어지지만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식들 내 뒤에 누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계셔? 다 알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칼을 딱 꺼내 용감 무쌍하게 칼로 귀를 내리치는데 왜 내리쳤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간직한 채 믿는 욕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면 구원해 주겠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엉터리 믿음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왜요? 베드로 구원하려고요. 이해되셨죠? 뭔 뜻인지.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산을 빼뜨린 것은 그 까닭이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3절과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 보시면 하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계시록 4장을 펼쳐보시면 하늘의 법정이 열립니다. 법정 개정. 우리 법원에 가보셨죠? 검사와 변호사가 다 피고인 증인이 앉아있으면 기립하면요 판사가 쭉 들어오죠. 법서 딱 가지고. 계시록 4장이 그 장면이요. 다니엘 7장 9절이 그 장면이요.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2300주야 끝에 1844년 10월 22일이 되어오시니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불병거를 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정하셨다. 초기문집 읽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4장입니다. 아버지가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는 아버지십니다. 그 앞에 책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5장. 이제 그 앞으로 변호사가 쭉 등단합니다. 예수님이시죠. 맞죠? 사단은 우편에서 참소합니다. 이 땅에서 기록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배심원들이 쭉 둘러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앞에 섞여 있습니다. 화이프의 말씀 보시면 심판의 관계는 너무나 엄숙하다. 너무나 엄숙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뜻이 뭔 뜻이라고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교회 백성 뜻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조사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시고 금식한다는 말이 의미를 이해를 잘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 하루에 아무리 바쁜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쁜 생활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우리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땅의 일인데 대속죄의 사업에 방해를 받을 것은 끊으래요. 이를 절제하여 절제. 절제해야 돼요. 덜 중요하면 그만둬야 돼요. 내일로 미루셔야 돼요. 하루의 마감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욕심 때문에 살아요. 욕심 때문에. 절제를 못해. 습관이 안 돼요. 너 깨끗이 일하다가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또 자버립니다. 대속죄의 자식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발 좀 말씀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삽니까? 뭐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속죄의 봉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 때문에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버리고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지나가버리는 것은 대속죄의 사는 사람들의 자식 아닙니다. 저녁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좀 추워도 괜찮아요. 내일 아침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오늘 자다가 숨을 거두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므로 예언신의 말씀처럼 그대는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라. 말은 나도 그렇게 안 되죠.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니? 아빠 오늘 좀 늦었어. 다시 20분에 일어났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말씀 못 보고 가잖아. 어제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말을 늦었어. 예전에 반복되어지면 큰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더 수업시간 외에는 철저히 또 말씀 좀 보자. 자꾸 당부해요. 영적 괴로움은 죄입니다. 죽음이요. 이 하루를 대속죄일에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잊어버리죠. 제발 호소합니다. 책들이 펼쳐집니다.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기심 하나, 온갖 의무태만, 특별히 이기심의 죄의 목록에 얼마나 빽빽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지 무시무시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건 지어낸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법정에 가서 제가 재판 강경 본 기억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정가 36번짜리 공소장을 검사가 낭독하는데요. 기가 차세요, 기가 차세요.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서 뭐 했다, 몇 년 몇 월. 인간의 법정도 엄숙하고 진지하고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죠? 근데 하늘의 법정은요, 우리 동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기회가 주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고, 무심코 뜨지 말 한마디 기록되어 있고, 내가 말 한마디 말한 감정의 동기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뭐 패스가 아닙니다. 읽어보실래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시간을 낭비한 것, 재산을 낭비한 것, 믿지 않는 자녀에게 돈도 상속시키지 말래요. 마귀한테 주는 거래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청지기 사명을 못 감당한 것, 건강계획 실천하지 못한 것. 참고로 여러분, 건강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인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과식은 죄입니다. 과식은 죄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세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땅에 쓰는 죄입니다. 부절죄는 죄입니다. 왜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하늘에 정확하게 제가 기록되어 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분 앞에,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자를 자주 보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분 앞에,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지 제외야? 근데 우리가 잠으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죽어요. 멸망이요. 멸망이요. 깨어르면 멸망이요.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신갑질을 입고 하루를 출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하늘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나와 협력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를 깨닫고 협력할 준비를 하고,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단 이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이 있습니다. 죄의 책이 있습니다. 하늘의 심판은 감정으로, 인정으로, 동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 이름 뒤에 용서받았음 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용서받았음. 정말 용서받았는가? 아,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싹 치우는 도말의 속죄 혜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이 심판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판이 끝나는 마지막 사인 징조가 뭔가 1월 휴업령입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재림 늦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재림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나올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림으로라는 구원은 사실은 조금 너무나 성급하고요.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요. 지성소. 지성소로. 그래야 성소 정결을 받아야 재림을 맞이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나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 구약의 대속죄의 광경을 우리가 잊지 않을진데 얼마나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적 대속죄의 한날을 완전히 금식하며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날을 보내면서 마음을 깊이 살피고 행위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지 내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날 그 일에 실패하였을 때 돌로 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종종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쌍히 보시고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대속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현실 도피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닙니다. 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맷돌을 갈아야 하겠지만 맷돌을 갈면서도 맷돌의 정신이 팔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고정되는 지혜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의 마음속에 하늘에 행하시는 지성소의 주의 사업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